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께 새해 2017년에 처음에서 쿠웨이트 국가주장 사바우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우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 원수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가 전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와 안전, 복리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해로 되기를 염원한다 가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실 것과 진선적인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